우리나라 재력교회 다각전회 비행이 이돌 2016 세계교회예술축전 최고상이 수여되었습니다. 이번 축전은 8일부터 11일까지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재력교회 다각전회 비행에 출연한 우리나라 배우들은 공중에서 난도 높은 기술 동작들과 뛰어난 재주를 펼쳐 관람자들을 매혹시켰습니다. 시상식에서는 우리나라 재력교회 다각전회 비행에 축전 최고상인 이돌 2016 금상이 수여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재력교회 도립조형에는 동상이 수여되었습니다.